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로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옛날에 참 인기 있었던 그런 드라마래요. 저도 어머니로부터 얘기만 들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아들이 구두닦이를 하면서 자라서 나중에 고등고시 합격하지요. 참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검사와 여선생부터 시작해서 그런 류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꼭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고요. 이번 사법고시 합격자들 가운데 국민학교만 마치고 구두닦이를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친 분이 있죠. 한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느라 세월 버리고 청춘 버리고 결국 그것은 국력의 낭비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랜 세월 한 길을 가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을 보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다만 그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느낀 것들 꼭 좋은 곳에 써주시라고요. 아 하이텔의 남재욱씨, 이영수씨, 양영무씨, 그리고 은정이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김연아씨, 연민정씨, 민철호씨, 조유현씨, 박종수씨, 그리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민경인씨, 학동에서 광주 학동에서 세용씨, 그리고 서초 3동의 서법 조인소, 서초 3동이 뽑은 좋은 인간성의 소유자 신현철씨, 그리고 대구 서구 평리사동의 허은숙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 밖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턴 턴 턴, 그룹 버즈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였죠. 영화 보기 이꼴 개소주라고 누가 적어주셨던가요? 하이텔로. 그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몸에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저에게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또 병원 얘기하네요. 아휴, 제가 입원하는 동안 제 동생 남자친구가 이 포레스트 검프의 포스터를 가지고 와서 병원 벽에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나가자마자 저 영화 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고, 정말 퇴원하자마자 그날 본 영화가 바로 이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은 점들을 많이 적어주셨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소유의 그 황홀함, 그 기분, 그 좋음,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지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저렇게 사람을 맑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구 서구 평리사동의 허은숙 씨, 올해는 가을바람을 제게 넘겨주신다고 하셨는데, 매번 가을바람이 납니다마는 올 가을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제게 그 바람을 넘겨주실 터이니 멋진 인연을 만나시길 바래요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좋은 인연 있을 거예요. 아, 다음 곡 띄워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저희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150-608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하면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셈이 돼요. 저는 여러분의 편지 없어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읽고 있고요. 요즘에 그거 정리하느라고 아주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다음 곡 아주 부드럽고 좋은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동대문구 제2일동의 정현숙 씨 듣고 계시죠? 친구 정현이와 들어주세요. 늑대와 춤을 중에서 존 덤버의 테마입니다.

마농인 샘의 다니엘 오데유, 또 인도 차이나의 맹상 베레를 비롯해서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총 출동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실력 있는 연극 연출가로 유명한 파트리스 세르고요. 자, 이 영화는 16세기 프랑스 왕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건축물이나 의상, 뭐 또 세트, 소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작비만 1억 4천만 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0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스케일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음악 듣고 영화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여왕 마고 중에서 엘로하이, 집시의 시간에서 음악을 맡았던 고란 그레고비치의 음악입니다. 그녀 샤르베스터파님 애잔하고 약간은 주술적이고 그리고 암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 아니었습니까? 고란 그레고비치 그 특유의 음색이 살아있는 곡이었어요. 여왕 마고 중에서 엘로하이 띄워드렸습니다. 여왕 마고의 본명은 마그리트 발루아고요. 발루아 왕국의 막내딸이자 샤를르 9세의 세 번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샤를르 9세가 왕이긴 했지만 실세는 그의 어머니인 캐서린 메디치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구교도인 발루아 왕국과 신교도인 나바르 왕국의 종교전쟁으로 분열돼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캐서린은 이 종교전쟁을 끝내고 발루아 왕국의 실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딸, 자신이 사랑하는 딸 마그리트를 나바르 왕국의 왕리, 앙리 왕에게 정략 결혼시키죠. 이 마고와 앙리의 결혼식이 있던 날부터 일주일간이나 축제가 벌어집니다. 구교도들, 신교도들 모두 서로서로 어울려서 정말 대단한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리죠. 하지만 이 축제가 끝나던 날 5,000명의 신교도들이 구교도들에게 무참히 물살당합니다. 샤를르 9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인 앙주가 벌인 일이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앙리왕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편 마고는 남편 앙리와 또 결혼 후에 생긴 애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피와 눈물을 쏟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죠. 아주 스케일이 큰 영화 같은데 자, 마고 여왕 중에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마고 들어보시죠. 전주 서서학동의 안재환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왕 마고 중에서 마고 띄워드렸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 전설적인 예언자인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마고 여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피의 역사도 예언했다고 하죠. 얼마 전에 개봉됐던 그 영화 노스트라다무스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마고의 어머니인 캐서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 장면에서 어린 마고와 또 어린 샤를르 왕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불행한 미래를 예견하죠. 글쎄요, 이 여왕마고는 종교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피가 너무너무 많이 흐릅니다. 이 영화 전반부에 비춰진 신교도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은 특히 그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데요.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곧 피의 역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왕 마고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캐릭터들의 성격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그분들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그 프랑스 역사를 아주 알뜰살뜰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자, 여왕 마고와 함께 개봉되는 또 한편의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골든 게이트. 한자로 하면 금문이 되죠. 그리고 금문 하면 그 미국의 유명한 나라의 금문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떠오릅니다. 영화 골든 게이트는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얘기예요. 1950년대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미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사랑 얘기입니다. 법학과를 졸업한 패기에 찬 FBI 요원 케빈 워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차이나타운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10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온 한 중국 노인을 만나죠. 또 법대에 다니는 그의 딸 마린린을 만나게 돼서 케빈 워커는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자, 이 케빈, 젊고 패기에 찬 FBI 요원 케빈 역은 맷 딜런, 예전에는 정말 인기 있었는데요. 우리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맷 딜런이 맡았고요. 마린린 역은 마지막 황제의 마지막 황녀였던 조안 첸이 맡았습니다. 조안 첸은 최근 미국에서 개봉되거나 제작 중인 많은 영화들에 출연 중인데요. 헐리우드에서 가장 신이 많은 동양 여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연출은 존 매든이 맡았습니다. 자, 이 존 매든은 그동안 라디오와 TV에서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비평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람인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떨지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내려보시죠. 음악 들어볼까요? 골든 게이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골든 게이트. 대구 수성구 만촌 3동의 박수현 씨, 여비 오빠와 잘 들으셨습니까? 여비 오빠의 생일이자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고 하셨는데요. 골든게이트 중에서 골든게이트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의 각본은 참 유명한, 각본가는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 출신의 작가 데이빗 헨리 황인데요. 바로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앤 버터플라이의 원작자죠. 여러분 혹시 지난해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11월 1일도 기억하십니까? 이 10월 31일과 11월 1일은 그 영화 팬들에게, 영화광들에게는 참 슬픈 날이었는데요. 작년 10월 31일 새벽 1시에 리버 피닉스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고요.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에는 이탈리아의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도 지병으로 사망했죠. 세월이 빠르기는 참 빨라요. 벌써 1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리버 피닉스가 출연했던 영화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됐던 것들, 또 비디오로 출시된 작품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우선 안경 쓴 꼬마 과학자로 나왔던 그 리버 피닉스의 아주 어릴 때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익스플로러스가 있고요. 이 비디오 제목은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좀 세월이 흘러서 좀 배가 나온 모습이었어요. 스탠바이미에서 리버 피닉스는 친구들의 대장으로 배짱 두둑한 크리스 챔버스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피터 위어 감독의 모스키토 코스트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눈빛이 강한 찰리 폭스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드니 루멕 감독의 영화 허공의 질주에서는 부쩍 큰 모습으로 부모 세대의 아픔까지 이어받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데니 포프로 나왔죠. 바람둥이 길들이기에서는 친한 친구 그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나와서 순수한 사랑을 믿는 아주 순진한 피자 점원 니보로 출연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청소년기의 인디였었고요. 로버트 레더포드와 함께 출연했던 스니커즈에서는 컴퓨터의 달인 칼로 등장했었죠. 또 그 밖에도 아이다호 하면 뭐 여러분이 바로 리버 피닉스를 떠올리실 정도가 됐고, 지미 리어든, 우리 비디오 제목으로는 지미의 사춘기라고 나왔죠. 또 리틀 니키타, 독파이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리버 피닉스의 Call It Love라고 출시된 그의 유작 비디오까지 전부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의 팬이실 텐데요. 한번 그의 비디오를 차근차근 보면서 연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보는 것도 참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베니킹의 노래로 Stand By Me 띄워드립니다.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stand by me. 아, 언니, 제가 왜 남의 남자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하면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신연선 씨가 친구 혜연이의 남자친구 남환이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또 연선 씨가 아주 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혜연 씨와 남환 씨가 싸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화해 지금 주문하셨겠죠? 특히 제가 이렇게 좋은 음악까지 띄워드렸는데요.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매니킹의 노래 Stand By Me 띄워드렸습니다. 괴기 영화의 보름달만큼이나 훤한 이마를 가진 상미의 생일입니다. 하고 경북 의성 후중 1,2에서 신선희 씨가 편지 보내오셨는데 야, 이 상미 씨는 누군지 모르지만 제과인 모양입니다. 제가 이마가 꽤나 많이 벗겨졌거든요. 이 나이쯤 돼서 만약에 제가 남자였으면 참 걱정이 심했을 텐데 여자라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은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TV 녹화 같은 거 할 때는요, 그 조명이나 카메라맨들이 가끔 저를 놀려요. 그래서 조명이 필요 없다고요. 이마만 갖다 대면 된다고 하셨는데, 상미 씨도 아마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구 희영이와 함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름을 안 적어주셨네요. 하여튼 친구 희영이와 함께 이 곡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동구 시남사동의 유경아 씨가 아주 오랜만에 신청해 오신 곡, 영화 벤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벤입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김신영 씨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들으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로빈 후드의 주제가를 좀 새롭게 들려드렸죠. Everything I do it for you.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경주 공업고등학교에 계시는 옥정욱 학생. 참 옥정욱 학생 편지 받으면서요. 저 옛날 생각도 많이 했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카세트가 없어서 듣지 못했다가 몇 달 전에 사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기분 굉장히 좋으셨죠 그때. 저 옛날에 라디오를 선물 받았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일기장에다가 한 두 서너 장은 계속 라디오를 받았다, 라디오를 샀다 막 느낌표를 수없이 찍었습니다. 아마 옥정욱 학생도 지금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좋아하는 만화책이 아기와 나라는 만화입니다. 보시진 않았겠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소리. 저 봤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6권까지 다 봤어요. 정말 재미있던데요. 그리고 비록 원작이 일본 만화가의 만화긴 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정욱 군은 이번에 카세트를 사셨으니까 아마 CD 플레이어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선물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선물로 CD가 아니라 차라리 한 카세트 몇 개라든지 혹은 뭐 도서 상품권이라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돼요. 옥정욱 군께 보내드리니까요. 친구에게 선물하시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하이텔로 최소영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클락워크 오렌지에서 쓰인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맡은 월터 카를로스가 그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을 편곡해서 샌디사이저로 들려주고 있죠. 제목도 클락워크 오렌지의 행진곡입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좋은 남자는 어젯 넌 스미 대신 좋은 기장 날